하지만 날 가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원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후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바지처럼 새뿐이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란 내 해줘 yeah,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주는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니 너를 보내 우아한 자태 oh,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아지처럼 새뿐이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